누군가가 어디선가 내 불행을 바라고 있는지 요즘은 그냥 나도 나를 모르는 척하기만 하지만 너만이 나만의 세계 그래서 그래 안아줘 세게 더 Please tell me 너의 마음 한가운데 자리 잡아도 된다고 말하지 않아도 모두 읽어주는 너의 눈빛 여유로이 눈을 줘 너의 눈에 그냥 돌아다니고 봐 매일이 오는 기적 같은 너의 위로가 나의 하루가 돼 네가 내 곁에 서 잠드는 지금 Oh oh oh paradise 너만의 빠를 빠를 yeah 그 눈을 피해 널 향해 있어 마주친 순간 날 보는 너의 시선은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때론 별 때론 달처럼 날 빛내줘 24시 밝은 밤 날 지지 않게 해줘 미리 오는 기적 같은 너의 위로가 나의 하루가 돼 네가 내 곁에서 잠드는 지금 Oh oh paradise 너만의 바래 바래 yeah 내 맘 다른 사람 말고 오직 너에게 Let me hear you say baby Baby 초콜릿보다 더 달콤달콤해 나의 맘의 귀 열어봐 열어 열어 오직 너만이 너의 목소리 That's money Let me hear you say Hear you say Let me hear you say 마저 안아줘 You 내 기쁨을 주고 싶어